이 시간에는 널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널에는 별 보러 가자. 계속하여 너래 장군님 가리키신 것. 이 이어서 너리 백두와 한라는 내 저구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림진강. 마지막 순서로 노래 우리 민족끼리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